낯설은 타향 땅에 그날 밤 그 저녁 웬일인지 나를 못 잊게 하네. 기타줄에 실은 사랑 뜨내기 사랑 울어라 추억에 나의 기타요. 밤마다 꿈길마다 그림자 애처럼 떠오르네. 아롱아롱 그 모습 꿈길도 그 추억도 애달픈 그 사랑도 모두가 조각조각 날러간 소식과 떠도는 내 신사를 너만은 아름다운 나의 기타요.